수 있어. 언제든 지칠 때 기대. 이렇게 널 안을 때 아픔은 의미를 잃어가. 모두 다 사라져. That's right. Baby you so cool. 몰라도 너무 모르고 거울 속에 비친 너 하나로 이 세상 모든 얻은 걸어줘. 말고 내가 다 깨나고 나면 제게 로 신어요. 모든 속에 빈 곳이 없고 China's full of you. Hold my hand. 내 손을 더 꽉 잡아. 내 손에 온 위로 모든 걸 할 수 있게. 나의 몸은 게다 떠나간다 해도 너만으로 충분해. You're my only one. 넌 내게 이상을 만들어줘. You're my only one. 태워줘 전부 너로 가까이. Yeah. Only you. Just you. 다가오더라도 오직 나라고 말해줘. 항상 이미 너와 나 모든 게 완벽해. 그 누가 뭐래도 it's alright. 난 너만 있을 행복한데 너는 어떤지 알잖아. 우리 둘이 있는 이 시간의 댄스가 Let go of it. 오 하늘 가로지른 쇳소리는 너의 웃음. 내 모든 것이 널 떨리게 해. 기분이 좋음. Stand by me forever. 내 곁에서 그대로 있는 것만으로 저는 너의 사랑.